너를 바라만 보는 일도 난 힘들지 않아 네가 있음에 I'm loving you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I think of you 정말 기분 좋은 날인데 Baby for you 지금 너의 품에 안겨 꿈꿔요 너를 바라만 보는